벌써 어색한만 같던 그대가 내 앞에 서 있네요. 지킬 수 있을지 모르며 약속했던 그 언젠가가 지금인 거군요. 단 하루 더 날 너 잊었던 적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지만 그대가 곁에 있지 않을 때 외로웠죠. 한순간도 날 잊었던 적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. 지금 여기 우리 사단하면 돼요. I just wanna be with you. 내가 사는 이유 다시는 멀리 가지 않을게요. I'll always be here for you. 세월이 지난 후 세상이 다시 우릴 갈라놔도 떠나야만 해도 멀리 잊진 않을게요. 참 멀리 멀리 멀리도 돌아왔네요. 지독한 세월과 세상에게 수없이 꺾이고 발밑은 낙엽이 뒤덮이고 이 야윈 모습이지만 여기 여전히 그대 곁에 서 있죠. I missed you. 한순간도 편히 잠든 적 없어. 잘 지낸 것 같겠지만 I missed you. 한순간도 진짜 웃은 적 없어. 한순간도 날 잊었던 적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. 지금 여기 우리 세탁하면 돼요. I just wanna be with you. 내가 사는 이유 다시는 멀리 가지 않을게요. I'll always be here for you. 세월이 지난 후 세상이 다시 우릴 갈라놔도 떠나야만 해도 멀리 잊진 않을게요. 시간은 참 무섭게도 가네요. 붙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을 거예요. 언젠가 다시 헤어지게 되어도 여기 가까이 서 있을게. 지금 여기